우연히 내게 오나 봐. 봄 향기가 보여. 너도 같이 오나 봐.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지나간 날의 봄을 난 기억해 정신없이 흘러가던 시간 속에 문틈 새로 들어와 날 깨우던 향기가 설레게 해 나른했던 몸을 이끌고 이 거리를 거닐어 보니 중겨울 뒷걸음에 시신 바보야 내